can be your hero. 이런 말이 가당키나 아니든지 너도 계속 정말 근데 꼭 해야겠어 your own mind.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. You can call me say I'm fine. I'm a new generation, I'm Panda. I'm a new superhero, I'm Panda.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다. Let me say, all the Panda, Panda. I'm a new generation, I'm Panda. I'm a new superhero, I'm Panda.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다. Let me say, all the Panda, Panda. 가끔 오는 모든 게 두렵게 사랑을 느낀 너무 많이 생겼기 누구만의 놀고 이제 꼰대 다 불쌍 사격 어서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너는 평화 이거 봐 주소 누구 잡아봐 그 숨어 담아 보니 닭만 부르 바로 날라 가게 나 불러줘 솔직하게 부서만 넘어지는 게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게 그래도 내 어느 힘을 다해서라도 난 또 너희 곁에 있을게 다시 넘어지겠지만 다시 실수하겠지만